소문은 안 부도 내 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지 어느새 나는 그렇게 너의 모습에 자꾸 목이 메어 고개를 돌리며 나를 감추려 외면했어 솔직히 난 너를 보면 괜찮을 줄 알았어 잘 지낸 거니 그 말에 눈물이 나 수없이 많은 날들에 나는 아파한 걸 숨기려 했어 아닌 척해도 거짓말해도 다 소용없는 일 헤어진 후에야 알 수 있는 걸 잊으려 하면 더 할수록 죽을 만큼 그립던 걸 너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지우려 해도 해줄 것도 많은데 후회만 가득 쌓여서 한숨이 나 전화기를 들고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슬퍼하다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